대망의 도토리 월드컵.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도토리가 어느새 12권의 책을 함께 읽고 시즌 1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최고의 도토리 포럼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저희는 K님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청자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의견과 포럼을 남겨주세요. 도토리는 시즌 1이 끝났을 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옵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램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 리크리에이션, 이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벌써 시즌 1을 결산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패널 K님을 모시고 시즌 1을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동안 도토리를 시즌 1을 사실 도토리 시작하게 된 게 K님 덕분이었죠. 네. K님의 고민 상담으로 시작한 코너가 어느새 고민 상담은 제쳐두고 그냥 즐기는 코너가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케이는 그동안 뭐 도토리 하면서 좀 어땠나요? 배운 건 있었어요? 저는 많이 배우기도 했고, 네. 항상 좀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긴장의 연속이요? 뭔가 제 차례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 오디오가 비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고 제 차례 때는 제 발표를 하느라고, 네. 긴장감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말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면서 다 끝나고 이렇게 그 다음 날 들으면서 약간 현타 이렇게 막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뭔 말을 한 거지?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또 막상 하면 할 수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죠. 이게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쉽진 않아요, 결국. 전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목소리만 나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담감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K님이 목소리 미녀라서 K님의 목소리를 듣고 K님 목소리 참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생에서 처음 들어본 말이 아닐까. 저도 방송 시작하면서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아마 K님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목소리 들었을 때는 되게 저도 좋았어요. 맨날 듣는 목소리인데도 방송으로 들을 때 좀 다르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살리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최소한 뭐 발표 같은 걸 어려워하는데 목소리가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좋은 목소리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그 K님 목소리를 듣는 거는 한동안 좀 듣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그렇죠. 이후로. 네. 막방 사실상 시즌 1의 막방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죠. 네. 시즌 1의 막방인데 그래서 참 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은 근데 우리 즐기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껏 즐기면서 도토리를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에 방송 공지 나오고 도토리를 설문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도토리가 가장 좋았는지. 많이 참여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올린 그 12개의 도토리 중에서 한 편을 꼽는 그 투표창에는 15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15분이 참여를 하셔서 나름 흥미진진한 결과가 나왔고 1등도 나왔어요. 표가 분산이 됐는데도 어떤 한 작품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인스타그램에 가상 1대1 대결을 6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대 이 작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번을 올렸는데 그 또한 대단히 흥미진진한 결과가 나왔어요. 단 하나의 대전에서도 압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다 팽팽했어요.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되게 팽팽했어요 다. 그래서 평균 10분 정도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모든 작품이 표를 얻었고 그리고 혹시나 100대 0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모든 작품이 고루고루 표를 얻어서 도토리가 다 괜찮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케이민과 함께 도토리 월드컵을 하면서 램청자들이 뽑은 결과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결과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민과 함께 오늘 도토리 12강전부터 시작해서 6강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함께. 그러면 저한테는 그 결과를 나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K님이 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 결과는 그냥 무조건 K님이 그냥 한 대로 나올 거예요. K님이 한 대로 그냥 하고 냉청자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랑 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랑 또 달라요. 인스타 결과랑 또 홈페이지 결과랑 또 달라가지고 그걸 비교해보는 것도 대단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망의 도토리 월드컵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죠. 제가 아주 원시적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케이님한테 도토리 대진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토리 월드컵 첫 번째 대결 상처받지 않는 영혼 대 네버리지. 자, 이거 뭐 바로 결과 낼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하면서 해야죠. 일단 두 개 작품의 통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 조회수 같은 거. 네. 첫 번째로 네버리지는 12월 25일에 방송이 됐고요. 그리고 277회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이게 방송이 11월 8일에 방송이 됐고 143회의 조회수를 가졌습니다. 그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저희 방송했던 것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온 작품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 참 포럼을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두 번째 방송,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네 번째 방송인데 둘 다 참 풋풋한 시절에 방송했던 거. 두 방송 어땠나요? 그 케이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무래도 레버리지가 더 임팩트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결과를 내시는. 그런데 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벌써 떨어지기에는 좀 아까운. 사실 둘 다 웃은 거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하시네요. 근데 너무한 대진밖에 없어요. 저희 보니까 제가 한번 살짝씩 들어보면서 복기를 했는데 다 괜찮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 메시지에 대단히 충실했던 그 책 선정이라서 일단 책 선정이 사기였고 그리고 이제 K님이 조금씩 포텐을 터뜨리기 시작한 그 시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서 되게 다양한 포럼을 했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경우는 이거 책이 내용이 좋아서 중간까지 우리가 이 작가분의 의도대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다가 그러다가 아 우리가 하는 묵상은 달라 그렇게 결론을 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둘 다 의미가 아주 크죠.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약간 포럼할 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많았어요. 되게 그때 진짜 영혼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작품은 둘 다 K님이 읽을 때 되게 고생 많이 했던 작품들이죠. 아무래도 초반이기도 했고 둘 다 어려워서.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정말 어려웠죠. 진짜 어렵다고 하소연을 몇 번이나 했던 그런 작품이었죠. 그런데도 꿋꿋하게 했던 포럼을 했던 괜찮아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 작품입니다. 저는 둘 다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뭐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이제 그 막 중간에 이제 좀 상식 같은 것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 작품을 되게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왜 이런 작품이 뜰까? 그런 고찰도 많이 해보고 그런 면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 레버리지는 진짜로도 이게 메시지 언급된 작품이라 가지고 그래서 네. 참 할 얘기가 많았죠. 근데 둘 다 조금 저의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막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 배제하더라도 네. 약간 이제 사람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좀 뭐 이제 뭐 큰일이 아니지만 약간 마음에 쓰이는 그런 일들을 내가 막 아니 뭐 어때 아~ 쟤네들은 뭐 생각도 안 할 텐데 이러면서 그냥 맞아, 좀 맞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맞아 맞아 그 책 내용이 그랬죠. 네, 좀 그렇게 생각하게 좀 바뀐 것 같고요. 놓아버려라 그냥 아유 내 인생 마이 웨이 아 맞아 그때 케빈이 막 상처 막 상처 포럼도 막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있잖아요 광활한 우주 속에 그 단 하나의 사건 흘러가는 거 그래서 그냥 약간 마음을 놓게 되는 막 인생을 놓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뭐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약간 좀 담대하게 생각을 좀 바꿨던 것 같고 그렇죠.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이제 레버리지는 이제 저희 둘 다 뭐만 하면 이제 사업 아이템을 아, 맞아요. 구성하게 되는 이게 정말 영향 진짜 많이 끼쳤어요. 이, 인생이 그 레버리지 책을 읽기 전과 후로 나눠졌죠. 솔직히 읽으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얘기한 다음에 뭐만 하면 다 레버리지야. 이제 무슨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 하고 뭐 이런 거를 막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다다닥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 줄이는 그런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는 연습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랬죠. 대신 모든 걸 레버리지로 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긴 했죠. 아직은 레버리지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기초를 쌓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것 같아. 네.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하는 그런 케이님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아, 둘 다 이게 너무 우승 후보가 처음에 붙어버려서 근데 결정은 났어요 벌써. 결정은 났어요? 네. 그냥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아쉽다라는 아쉽다라는 거지. 그냥 불쌍하다. 사실 조회수로 봐도 그렇고 레버리지가 네. 그리고 파급력이 너무 커가지고 파급력이 너무 커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랜덤으로 선정했어요. 왜냐면은 뭐 이거 제가 설정을 하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붙일 것 같아서 그런 거 싹 빼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해서 컴퓨터가 잘못했네.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좀 결승에 이렇게 세 개 있어서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아쉽게도 1회전 탈락을 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냄청자 여러분도 인스타에서 똑같이 결론을 내주셨어요. 가장 큰 점수 차가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두 작품. 역시. 네, 그래서 75% 그러니까 6명의 냄청자 분들이 레버리지 선택하셨고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선택하신 분들도 3분이나 돼요. 상대를 잘못 만났음에도 포럼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더 좋았어 라고 당당하게 선정해주신 그런 냄청자 분들도 계시다는 거. 네. 이거 좀 기준점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점? 저만의 기준점 약간 뭐 포럼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파급력이 있었다든지. 네. 그냥 K님의 필이에요. 그거는 기준은 K님이 그냥 세우신 대로 그냥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결 레버리지 승. 빠밤. 빠밤. 자. 효과음 저희가 그냥 넣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아, 네. 바로 지난주에 포럼했던 기획자의 노트 대 빅픽처. 이것도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심하죠. 이게 두 개의 매력 포인트가 다르죠. 일단 기획자의 노트가 되게 불리한 측면은 있어요. 바로 지난주에 포럼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머리에는 되게 잘 남아 있는데 램청자분들은 이제 이게 많이 볼 기회가 적었죠. 일주일밖에 안 돼서. 게다가 설 명절 때 이게 나와서 그래서 그때는 가족분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느라고 이제 이거를 많이 못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자의 노트는 95 조회수가 나왔고요. 나쁘지 않네요. 네, 잘 나왔죠. 빅픽처는 11월 1일에 방송했고 182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조회수만으로 이 두 개의 포럼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참 무리가 많이 있죠. 도토리가 제일 최근에 나왔음에도 네. 90 몇이나 찍었다는 거는 그렇죠. 기획자의 노트가 제일 최근에 나왔음에도 대단하네요. 사실 근데 빅픽처가 나왔을 때 저희 구독자 수랑 네. 기획자의 노트가 나왔을 때 구독자 수랑은 차이가 많죠. 하긴.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찐청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꾸준히 보기 시작한 램청자들이 생기는 시점이 되게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역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도토리를 하나하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조회수만으로 이 두 개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죠. 근데 아 기획자의 노트도 좀 아쉽네요. 왜냐면 이미 또 결정이 났거든요. 저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너무 빨리 내면은 이게 예능감이 없는데 그래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 기획자의 노트가 아쉽다고 기획자의 노트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기획자의 노트는 지난주에 방송에서 방송 내용이 되게 생생한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떨어지기 좀 아쉬운 그렇죠. 항상 그렇네요. 기획자의 노트는 좀 그 되게 실질적인 적용할 부분이 되게 많았던 책이라서 약간 개인화 측면에서 맞아요. 좋았던 것 같고 마지막 부분의 포럼도 뭐 이 책 자체와에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좀 실제적인 렘넌트의 실제적인 그런 포럼이 나와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마지막에 아 뭔가 하는 것, 그러니까 다락방이나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포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많은 렘넌트들이 고민하고 있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앞부분과 그런 내용과 연결이 기가 막히게 되면서 그렇죠. 마지막에 결론이 복음으로 화룡점정으로 딱 되는 어결복 어차피 결론은 어차피 결론 어결복 어차피 결론은 복음 어차피 결론은 복음으로 어결복 예상치 못하게 네 아주 좋은 포럼이 됐었던 책이죠. 맞아요. 그 K님이 이거 들고 왔을 때 이 책 가지고 어떻게 복음적인 포럼을 해요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적인 포럼이 나와서 다 놀랐죠 저희도.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K님이 렘넌트들이 꼭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한편 빅픽처 내용 기억나요? 빅픽처는 되게 왜냐면 이때도 포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하이라이트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솔직히 어떻게 복음적으로 복음적으로 이제 전달할지가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왜냐면 첫 소설이었잖아요. 그쵸. 저희가 포럼을 한. 맞아요. 그래서 소설로 어떻게 복음적인 포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이때 처음으로 그런 작품은 그런 작가의 세계에 굉장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걸 저희 둘 다 알게 됐죠. 그렇죠. 맞아요. 이때 더글라스 케네디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가 처해 있었던 상황과 그 소설 안에서의 내용이 주인공과.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저희가 그 물리학자들 거기서도 할 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오, 자신이 나오지 않는 방송도 다 모니터링 하신. 그래서 되게 소설을 어떻게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읽을 것인가를 조금 알려주는 포럼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그 작가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뭐 자서전이나 어떻게 보면 다름이 없다. 네. 이 더글라스 케네디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 그 안에는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나눠가지고 네. 이렇게 서술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리고 부제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던 남자. 저는 이 주제를 보고 되게 그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영적 문제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이었던 것 같죠. 주인공 이름이 벤이었는데 그 벤의 삶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빅픽처를 포럼할 때 제가 하이라이트로도 만들었던 그 K님의 그 포럼. 네. 그 빅픽처의 틀을 깨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여기서 그리스도로 결론을 딱 내버리는 그 스토리 딱 이렇게 그 서술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딱 튀어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뜬금포가 아니라 되게 기승전결 완벽했어요 아주. 이거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이어지면서 딱 때리는 그게 그때 예, K님이 처음으로 말문이 제대로 탁 튀어가지고 정확하게 딱 그 긴 이야기를 대단히 논리정연하게 했던 그 시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약간 마음의 혼란이 왔거든요. 아 그래요? 두 가지 아까 중에서. 결정을 했다가 또 바뀌었다가 지금 약간 혼란의 상태가 왔어요. 하지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자의 노트는 이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렘넌트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포럼이라고 하면 그렇죠. 빅픽처는 약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관점. 포럼이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제자용과 네. 초신자용과 어떡하지? 두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을 올려야 할지 이거 진짜 컴퓨터가 한 거 맞아요? 컴퓨터가 한 거 맞아요. 그리고 다 이런 대신밖에 없어요. 어떤 대신을 봐도 너무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아, 둘 다 뭔가 아까운데. 그러면은 좀 번외로 네. 이제 패자 부활전 같은 거를 할 수 없을까요? 오, 하죠 뭐. 패자 부활전으로 패자 중에 1등. 패자 중에서 두 작품을 올려서 그래서 8강전을 합시다. 위에서. 네. 그러면 되겠네요. 갑자기 신설된 규정. 아, 이 K님의 사랑이, 이 도토리를 향한 사랑이. 근데 뭐 어차피 올라오면 또 결정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올라오면은 또 너무한 대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결정하겠습니다. 네. 저는 빅픽처로 결정하겠습니다. 빅픽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혹시 처음 했던 그 생각에서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아, 그대로예요. 처음에 도토, 갔다가 처음에 빅픽처였다가 네. 아무리 생각해도 기획자의 노트가 그런 끝에 포럼이 너무 그치. 중요했기 때문에 네. 포럼 관점에서 기획자의 노트로 갔다가 네. 마지막에 제가 했던 그 포럼이 다시 떠오르면서 빅픽처로 다시 결정을 그래도 중요한 거는 기본이다. 기초다. 그리고 그 K님이 얘기했던 그 포럼 자, 빅픽처 승 빠밤 아 이거 사운드가 자, 세 번째 대결 또 너무한 대결이에요.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보면은 헉 소리 나옵니다. 바로 에이트 대 그리고시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야 이것도 자 에이트는 1월 달에 이제 1월 17일에 방송이 됐고 227조회 수가 나왔어요. 상당히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되게 많이 나왔네요. 이게 에이트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램청자분들은 메시지에 반응하는 분들이라서 메시지에 나왔던 것들 레버리지, 에이트 여기에 그냥 탁탁탁탁 반응을 해주시는 그게 어떻게 검색하고 들어오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조회수가 나왔고 순간 조회율도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227조회수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방송이 됐음에도 조회수가 거의 도토리 중에 거의 탑급이에요. 레버리지급 조회수를 찍은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시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11월 29일에 방송됐고 132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조회수가 높은 건 아무래도 이게 메시지 버프가 있어서 확실히 그게 반응이 온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회수만으로 역시 판단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다. 그럴 수 있죠. 에이트는 최근에 방송했어가지고 좀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나요? 네, 기억이 나죠. 네. 4차 산업에 그렇죠. 대해 렘넌트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죠. 대해서 포럼을 했었고 저건 기니까 그리고라고 할게요. 네네 그리고라고 하죠. 그리고시는 그리고는 조금 그리고 책이 너무 신선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책 진짜 신선해요. 이 책 되게 신선하고 저는 K님이 들고 오기 전까지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시청자들 램청자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시는 이 작품은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리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시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저희 방송이 뜹니다. 저희 방송이 되게 위에 떠요. 조회수로도 높은 편이고 그 유일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이 책을 다룬 포럼 중에서 가장 밀도 있는 포럼을 했다. 이 책을 포럼한 게 거의 없거든. 있긴 있는데 다른 방송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괜찮아요. 흘리지 않는다. 경쟁력이 있어요. 아마 독일어로 치면 더 많이 나오겠죠. 독일어로 치면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일 책이다 보니까. 그렇죠. 독일어로 치면 좀 많이 나오죠. 그 이분이 좀 독일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독일어로 치면은 그 세 작품이 다 나오죠. 이분의 3부작이 다 나오죠.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이 포럼을 했을 때 참 미도 있게 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때도 포럼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진짜 좋았죠. 저 이때 포럼 저는 이 작품 되게 애정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서 되게 좀 그리고 시는 이거 하면서 되게 좀 그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중간에 대사 중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뭐 신이 있다면은 왜 그 지구상에 일어나는 재난들 이런 것 갖다가 통제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실질적으로 던지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포럼하다가 우리 둘 다 약간 소름이 돋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결국에는 그런 신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나는 딱 결론이 나는 그 진짜 작품에서. 소름이 돋았죠. 네, 그때 진짜 소름이었죠. 왜냐면 제가 그때 거의 반쯤 넘어갈 순간이었거든요. 이 작가의 그런 말놀림에 그러니까 제2의 상처받은 그 저는 처음에 이 작가가 뭔가 왜 하나님이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지를 대변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속임수를 몰랐을 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포럼을 통해서 그게 한 번 더 꼬운 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겠구나. 그렇죠. 세상의 문화에서 정말 저처럼 그랬다가는 진짜 세상의 사단의 문화에 그렇게 막 휩쓸려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케이님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쁘진 않은 게요. 케이님은 그냥 믿음의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봐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 자신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속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진짜 속은 경우는 따로 있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씨는 그냥 필요 없는 거 아닐까라고 결론이 나오면 진짜 그게 속는 거고 케이님이 속은 건 아닌데 근데 레멘트들 중에서 좀 약간 믿음이 약한 그러니까 처음 막 믿고 이게 되게 궁금한 시점에서 이런 것부터 먼저 접하면 정말 정말 맞아 네. 내가 왜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렇죠.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왜 믿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유행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 질문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있다면 아. 이런 전지구적 재난을 통제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계 선교대회는 연기되는가? 아 연기됐구나. 오늘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좀 아쉬운데. 해야죠. 근데 네, 아쉬운데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전 세계 전도자들이 모인다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위험해요. 그래서 당연히 연기해야죠. 당연히 연기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세계 선교대회 사실 그냥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건데 상황만 바라보면은 뭐야 졌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포럼을 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쓰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 뭐야 역시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딱 체크하면서 되게 좀 진짜 밀도 있는 포럼을 했지 않았나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좀 인상이 많이 남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포럼 참 좋았어요 진짜로. 네. 전 또 그 에이트 때 포럼할 때는 이제 제가 공감하고 창의성이 아니라 이제 후대에 대해서 여인신 설교했던 그것도 좀 기억이 남네요. 이지성 작가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후대를 얘기하겠어. 그 부분도 기억이 남고 참 둘 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참 되게 중요한 부분들 많이 이렇게 포럼했던 것 같아요. 참 어느 것 하나를 또 떨어뜨리기도 되게 아쉬운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저는 골랐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기획자인 노트대 빅픽처 있잖아요. 네. 램청자 여러분들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제가 얘기를 깜빡 안 했거든요. 여기서는 기획자의 노트가 패했어요. 여기서도 램청자 여러분들도 역시나 빅픽처를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좀 불리했던 것 같아요. 기획자의 노트가 아무래도. 근데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팔로워가 되신 분들이 기획자의 노트를 선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팔로워였던 분들이 빅픽처를 선정해 주셔가지고 그걸 최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 몇 명이나 된다고. 저는 우리 냉청자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냐면요 그 꾸준히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기억에 남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고 기도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해주시거든요. 그분들은 솔직히 그냥 기억하지 말래도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근데 최근부터 들어오신 분들도 사실 기억이 남죠. 그걸 뭐 내가 다 꼼꼼하게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남는데 이분은 어디다 하셨네 이게 투표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3대 6으로 빅픽처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알려주면서 지금까지 냉청자 결과들과 똑같이 가고 있어요. 자 과연 참고로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다를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게 냉청자 분들도 제일 팽팽했던 그 대진이에요. 제가 말하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케이님의 선택은 그리고 씨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와우! 그리고 씨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았다가 에이트를 꺾고 무려 에이트를 꺾고 네 진출했습니다. 예. 와우. 냉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되게 이견이 갈렸어요. 정말 팽팽했어요. 뭔가 에이트 하셨을 것 같은데. 단 한 표 차이로 에이트가 올라갔습니다. 에이트가 올라갔는데 6-5로. 그래서 그리고시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도 그 이 에이트가 무려 메시지 버프를 받고 있음에도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던. 확실히 그 포럼이 뭐가 나왔냐 이걸 기억하는 분들은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막 여기에다가 표를 또 주시는. 그래서 단순하게 냉청자 여러분들이 메시지 나왔으니까 에이트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포럼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자신하게 은혜가 됐던 그걸 또 체크를 하시는구나.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에이트도 포럼도 좋았죠. 네. 그 열몇 분의 분들이 참 감사하네요. 네. 이 열몇 분들이 어찌나 꾸준하게 해주시는지. 저희의 포럼을 항상 이렇게 같이 해주시, 같이 따라와 주시고. 좀 살짝 감동받았어요. 네. 왜냐면 아무 반응 없지 않을까 살짝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열몇 분의 분들은 꾸준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세 번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자, 월드컵 네 번째 순서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흥미진진? 네 번째 순서도 야 진짜 이렇게 붙여놨어 싶을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뭐지? 아니 그 지금 여섯 번의 대진이니까 네, 지금 반 왔어요. 아 맞네. 네 번째 대진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대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 하필 책 색깔도 똑같아. 책 색깔도 비슷해요. 근데 뭐 컴퓨터의 선택입니다 그냥. 대진표는 이거 뭐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우리 첫 방송이었죠. 대망의 첫 네. 방송이었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류강수 목사님의 그 작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K님이 처음 들고 왔는데 216조 회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 미치 프리스틴의 작품 예일대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는데 도토리 중에서는 그렇게 선전하진 못했어요. 128조 회수가 나왔는데 12월 13일에 방송이 됐죠. 네. 그리고 포럼은 둘 다 되게 좋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인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죠. 우리도 인기랑 조회수를 원한다.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신 그런 작품이죠. 이제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는 토픽 자체가 네.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풍부한. 왜냐면 실제로 우리도 인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건 되게 재밌었던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진지하고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게 포럼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얘기도 하면서 사실 유튜브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거는 에이트 때였어요.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 근데 이때 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팟캐스트도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포럼을 했었죠. 되게 재밌는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반면에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되게 진지한 포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아무래도 첫 번째 방송이나 맞아요. 그리고 또 복음 도서를 제가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대놓고 이건 복음이니까 복음 얘기 말고는 할 게 근데 은근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저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K님이 많이 얼어 있었던 때 3분 그 미션 가지고 집에서 막 연습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맞아 그때 그 풋풋하던 시절이 남아있네. 물론 지금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연습하고 하지만 저 때는 진짜 약간 좀 심장 너무 떨렸던 보는 저도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은 척을 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는데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근데 복음도서를 가지고 와서 좀 포럼을 하면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이때 제일 좀 그 인상에 남았던 거는 K님이 하나를 배웠었죠, 그때. 네, 맞아요. 순환 오류, 그러니까 네 순환 오류를 피하는 방법. 모르면 모른다고 하기. 근데 그걸 너무 잘 써먹어서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몰라요. 너무 모르는 거야. 계속 모른다고만 얘기해. 그래가지고 약간 곤란했던 그 기억이 남죠.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 포럼의 틀을 잡은 그 아주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죠. 사실 지금 읽고 다시 포럼을 한다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때 이 느낌으로 포럼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발표하는 스킬 이게 아니라 복음적으로도 포럼하면서 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읽고 포럼한다면 진짜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다음에 시즌2를 해야지. 아. 복습? 다시 하면은 많이 다를 거예요. 이것도 한 번 읽고 버릴 책도 아니고 네. 이 책은 또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읽었을 때는 그 우리의 경험과 체험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좀 득표수가 압도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조금 압도적인, 좀 비교적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한 개가 그렇다고 표를 덜 받은 건 아니에요.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다른 한 곳 하나도 그 소신 있게 찍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건 약간... 그러니까 목사님 의리로 그러니까 이게 저작발이 너무 심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냄청자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는 알 것 같아서 몰라도 알 것 같아서 냄청자 결과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5대 2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그 냄청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거는 예상이 갈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냄청자들의 풀 자체가 아직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결정을 아직 못하겠는데. 그죠. 근데 이게 포럼 자체를 봤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어느 포럼이 더 좋았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재미냐. 그쵸. 재미냐 아니면 의미냐. 깊은 복음이냐. 그렇죠. 사실 둘 다 좋아요. 그리고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 해서 복음 얘기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맞아. 그렇다고 또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노잼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리버리하고 좀 풋풋했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또 줄 수 있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다시는 못 들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그 정도 못 들어요. 알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아, 결정하셨나요? 자 K님의 선택은? 아무래도 이제 어차피 결론은 복음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결정하겠습니다. 빠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를 제치고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인기를 원하지 않았다. 자, 미치 프리스틴이 예일대에서 좀 날렸을지 몰라도 여기선 안 되네요. 저는 그 책이 약간 논리적으로 마지막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좀 약간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좀 얘기하는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랑 좀 상충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도 포럼하는 맛은 또 있었다. 까는 맛은 있었다. 그런 거 있었죠. 토픽은 재밌었으나 책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생각보다. 그럼 예일대생들은 질이 높지 않은 얘기에 그렇게 저는 모르죠. 뭐.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질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상관없어. 라는 거죠. 자 번역해서 듣든지 알아서 자 다음 대결. 다음 대결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힌트를 드릴게요. 문과 대 이과입니다. 하나는 알아요. 네. 근데 마지막 하나는 뭐지? 역사 대 물리학자들. 문과 대 이과. 헤로도토스의 역사 대 물리학자들. 프리드리히 디렌마트의 희곡이죠. 네. 사실 제가 헤로도토스 역사를 녹음할 적에. 네. 솔직히 집중을 못했어요. 그때 좀 정신이 다른 데가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고백하시는 건가요? 이런 비하인드를 스푸는 맛이죠. 그리고 내용이 원체에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뭔가 자꾸 듣는 건 한 귀로 이렇게 듣어서 듣고 한 귀로 하면서 나가는 되게 역사 얘기라서 진짜 어려운 면이 있었죠. 네. 그때 헤로도테스의 역사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한 주에 처리하기엔 분량이 많은데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5분 포럼이라는 그 틀 내에서 맞아, 그걸 처리를 해야 됐고 그리고 이거를 랩런트들한테 왜 추천해줘야 되는지 이런 의미를 좀 전달하는데 참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선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워낙 분량도 많고 하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저희가 또 포럼의 맞아요. 중요성에 대해서 포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포럼의 중요성 그리고 약간 포럼의 스킬도 좀 배우고 특히 이렇게 헤로도토스가 잘 썼던 방법인 인용. 아, 네. 인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포럼을 또 나눌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카더라 통신을 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또 미션으로 인용하면서 포럼을 그렇죠. 활용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러니까 그 다음 그러니까 시즌 1의 후반부를 넘어갈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준 기틀을 닦은 그런 포럼이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책의 의미도 있었고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추구했던 거는 결국 행복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사건들도 얘기하면서 이게 또 성경 역사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K님이 나오지 않았던 방송이죠. 네. 근데 솔직히 듣기 전에 좀 쫄았거든요. 아. 왜냐면은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주제고 저는 또 국과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물리학자 얘기할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도 이제 과학자들 두 명 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할게요. 네. 그 방송이 공개되고 안 들었었어요.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 들었는데 일하면서 들었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꿀잼이었다. 그래서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른 렘넌트가 포럼 썼잖아요. 그렇죠. 흥미로운 렘넌트. 그 렘넌트와 이제 램디님의 관계가 뭔가 그 뭔가 군대 선임과 후신의 관계로 포럼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 저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할 거.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각을 잡고 있는 거야. 제가 아니 그 좀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 되게 그 전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이 랩런트가 그러니까 막 그 저희가 먼저 좀 합을 맞춰야 될 거 아닐까요? 저희도 안 맞추는데 그래서 합을 맞추면 뭘 어떻게 맞춰? 막 그러니까 막 뭐 약간 뭐 그냥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맞춰봐야 돼. 그 아이디어 있으니까 그런 건 아직 없는데요. 그래서 그 막상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온 거예요. 너무 진짜 열심히 하고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 나이 때에 할 수 네. 있는 그 포럼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적어놓은 걸 가지고 쭉 읽으면서 막 이걸 설명하고 말겠어. 그 열정. 뭐 대본 이런 것도 없었죠? 대본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준비한 것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합을 맞춘 건 아무것도 없죠. 그 친구가 이제 이 책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좀 준비한 건 있죠. 아니 그래서 램디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몇 개 하시는데 네. 바로 0.1초 안에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말도 없어. 그래서 뭐지 이 친구 진짜 대단하다. 저 같으면 저도 놀랐어요 그걸. 맞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이랬을 텐데 제가 당황했잖아요. 찌르면 바로 팍 나오니까 약간 자판기처럼. 그래서 맞아. 와 이 친구 진짜 준비된 친구다. 그러니까 마가 없어. 이게 중간에 그 텀이 없어요. 텀이. 저는 되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진짜 자판인 줄 알았어요 저도. 똑같은 거죠. 누르면 삑 누르면 팍 나오고. 삑 나오면 삑 나오고 진짜 1초가 안 걸려가지고 굳이 이거는. 진짜 멋지다. 와 대단하다 진짜 랩런트 다르다. 정말 나한테는 없는 그런 점을. 그러니까 뭐 K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호흡이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팍팍 나오니까 제가 머릿속에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대본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아, 그래서 뭐지? 준비를 열심히 하셨구나. 근데 이제 막 중간중간에 혹시 뭐 준비해 오셨어요? 이러는데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 랩런트가. 네. 정말 준비한 건 없어요. 진짜 찌르면 나오는 사람이었구나. 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로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데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는 건 하나의 되게 능력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K님 같이 대답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1초 정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곱씹은 다음에 대답하는 것도 아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0.1초 만에 또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시원시원하긴 하겠는데 뭐지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이게 물어본 사람은 되게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약간 중간쯤 느낌? 0.5초? 이쯤이 좋을 수 있다. 짧지 않을까요? 0.5초도 되게 짧죠. 그러니까 진짜 정말 0.1초였어요. 진짜 그때는. 그리고 내용도 진짜 근데 내용이 좋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그 내용을 쭉 듣다가 그런 이제 그 작가의 배경이 나왔을 때 아,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 그렇죠. 퍼즐이 딱딱 맞춰지면서 역시 그 소설에는 작가의 그런 정신 세계가 그대로 맞아요. 나타나는구나.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더 심했죠. 그 빅픽처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소설을 읽으면 뭐 당연히 좀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인 상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그거 막 어 이거 마지막 지옥 배경 막 이거 질병 와 이거 정신 문제 이렇게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막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영적 문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뒷 배경에 작가의 뒷 배경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딱 알게 되니까 그렇죠. 아, 이 책이 왜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가 되면서 진짜 이게 거의 한 시간짜리였나요? 한 시간 한 훨씬 시간? 넘게 했어요. 한 두 시간. 아,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 한 시간 10분인가 20분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괜찮은 내용이다. 어, 되게 밀도 있고 좋은 내용을 담겼다.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대답이 너무 빨리빨리 나와서. 이런 시간을 더 했으면 그게 없고 그냥 두 시간 정도 탁탁탁탁 나오니까 그냥 시원시원했죠 뭔가. 그래서 뭐 이 작가의 영적 문제가 심하다 뭐 이런 것뿐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죠. 그 깊이 있는 포럼을 했지 않았나 이 그렇죠. 책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가가 영적 문제가 심했는지 안 심했는지 그런 건 사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작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드러나 있는 그 작품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면을 볼 수 있고 사실 이걸 봤을 때 애초에 배경이 정신병동인데다가 뉴턴인 척, 뭐 아인슈타인인 척을 하는 사람들인데다가 이런 그걸 봤을 때 와 이 깊이까지 들어가려면은 보통 정신세계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 정도까지 담아낼 수 있으려면.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하나하나 분석하는 그런 재미는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그런 포럼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첫 공개 방송이었다는 아...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뭐 앞에 대단히 많은 청중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있었나요? 세 명 있었습니다. 되게 크게 들리던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그거... 그 공간 자체가 울려요. 아, 울리는데 저는 한 열댓 명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아니 근데 그 세 명이서 사운드를 꽉 채워줬어요. 진짜로. 음악 하시는 분들인가?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음악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했는데 근데 그게 성악하고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울림이 이렇게 울림이 있어가지고 와 그때 되게 이게 반응이 좀 안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세 명으로 충분하구나라는 걸 딱 느끼고 완전 힘 받아서 박수 소리도 진짜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행사를 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치고 들어간 거라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댁에 가시고 그때까지 이 방송을 보게다가 남으신 찐청자 세 분께서 이제 엔지니어링도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했죠. 진짜 꽁으로 먹은 방송. 준비를 홍시연에서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 맨날 준비 안 하고 그렇죠. 심지어 에이트는 하는 줄도 모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에이트는 진짜 맞다. 초치기 방송이었지 그때. K님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뭐지? 하는데 그날 방송이 오늘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 기억났네. 하지만 그래도 방송은 된다는 거. 네. 아, 그런데 열심히 준비해준 랩런트가 있어서 되게 쉽게 했던 방송으로 맞아요. 기억이 나죠. 다음에도 좀 홍시원 랩런트와 한 번 더 이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는 조금 편안한 마음 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앞에서 너무 그러니까 그 눈 쳐다보는 것도 얼마나 얼마나 초롱초롱하게 아 그래요?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오디오가 빌틈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케이닌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러잖아요. 근데 홍시윤한테는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쳐다보니까 제가 약간은 편해도 괜찮다. 저를 살짝 디스하시는 건지 그 반반 섞었으면 좋겠어. 근데 둘 다 그거에 좀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 포럼의 특징과 매력이 있어가지고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꾸준하게 평소에 먹던 밥을 먹다가 되게 그러니까 뭔가 되게 특이한 별식을 하나 먹은 느낌 그런 느낌의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냄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회수가 나왔던 게 되게 좀 그걸 반영해 주는 게 물리학자도 조회수 203회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네요. 네, 1월 3일 방송하고 203회 그게 나왔고 역사는 11월 22일에 방송하고 132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작품 정말 신나게 떠들었는데 물리학자들에 대해서 K님이 생각하는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K님이 참여하지 않았던 방송이니까 K님은 본인이 나오지 않는 방송도 결국에는 챙겨보셨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도토리의 애정이 있구나.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 내용도 되게 좋았어요. 그렇다고 뭐 역사 포럼의 내용이 결코 부족했던 건 아니죠. 네, 이것도 되게 알찬 내용이었죠. 우리 둘 다 약간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였지만 포럼 자체는 되게 인도받았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결정을 내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했어요 이미. 자, 그러면은 문과대 이과. 사실 물리학자들이 이과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제목상으로 문과대 네. 이과. K님의 선택은? 저는 이제 문과는 많이 했으니까 이과로 선택하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빠밤. 냄청자들의 선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물리학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오, 잘 맞추시네요. 네. 냄청자분들도 총 10분이 참가하셔서 6분이 물리학자들, 4분이 역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오. 저 이제 렘청자님들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거의 예측력까지 보유하신 K님. 저는 막 되게 의외다, 막 흥미롭다 이러고 있었는데 K님은 다 읽고 있어요 지금. 예상 가능한. 자, 마지막까지 과연 K님이 예측이 맞을 수 있을지. 지금 한 작품만 빼고는 다 그 냄청자들과 K님의 의견이 같았어요. K님은 냄청자들의 생각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것도 결승급 대전이죠. 멋진 신세계 대 철로역정.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대 존 버넌의 철로역정. 멋진 신세계 저거 참. 이 포럼 진짜 반응이 뜨거웠죠. 약간 사이파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공상 과학. 아, 네. 사이파이 맞아요. 네, 공상 과학이 사이파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것도 참 흥미로웠던 주제고 포럼이었고. 네. 철로 역정은 진짜 되게 공감을 그런 신자로서 공감을 많이 이끌어낸 책인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막 여러 등장인물이 막 등장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고민들을 다 건드리면서 그렇죠. 그 보여주고 그 가는 여정을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 실전편 네. 그거를 좀 묘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워낙 명작이죠. 그러니까 둘 다 되게 명작이에요. 둘 다 되게 많이 읽히는 책이고 그리고 명작인데 철로역정은 진짜 기독교 문학 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서 그래서 참 의미가 큰 책입니다. 요즘 시대에 기침하면 의심받는데 기침하는 게 아니라 목을 가다듬는 거죠 지금은. 네, 아무튼 철로역정 대 멋진 K님 말을 순화시키는 능력도 자 멋진 신세계 포럼할 때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방송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 되게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애정이 남는 게 둘 다 일단 제가 가져온 책이었고 저기요? 멋진 신세계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그 위기감 그런 게 이제 있으면서 요즘에 뜨고 있는 책이잖아요. 다시 뜨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시대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에이트랑도 되게 통해요. 어떻게 보면은 주제의식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으로 그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 녹음 끝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항상 녹음 때 했던 그 메시지가 그 얘기들이 메시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멋진 신세계 때 극을 달렸죠 아주. 아. 멋진 신세계 때랑 에이트 때 아주 극을 달렸죠. 마치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이 녹음 과정을 CCTV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리끼리의 음모론 나올 만큼 이 멋진 신세계 때 아주 극을 달렸죠. 멋진 신세계는 157조회수가 나왔습니다. 12월 6일에 방송했고요. 네. 그리고 네.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97조회수가 나왔어요. 12월 20일에 방송했고요. 이때가 크리스마스 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조회수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썸탄 블랙을 질러버리는 바람에 아. 그래서 다른 그 썸탐들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는데 요거는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철로역정은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팀킬의 약간 피해자. 그거에 너무 몰렸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썸탐 이대로는 썸탐 아니다. 아니, 그 썸탐 블랙 어. 옆집이 너무 떠들어서 했던 그 방송 때문에 그런 또 약간 피해자 느낌도 있죠. 그 뒤에 너무 강한 콘텐츠가 많이 나왔어. 막 그 237 구원의 길 시리즈도 나왔고 이래가지고 게다가 물리학자들까지 그게 쫙 이어지면서 연말 연초에 약간 피해를 입은 작품이기도 하죠. 근데 K님은 또 어땠어요? 이렇게 이 두 작품 포럼하면서 이때는 조금씩 우리가 좀 포럼에 좀 감을 잡고 어느 정도 진짜로 매편 의미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냈던 시점인데 K님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철로역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직 네. 안 읽어봤지만 뭔가 왜 역시는 역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렇죠. 읽는 이유가 있다. 예. 기독교 서점임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에게조차 읽히는 책. 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실제로 하는 고민들을 잘 찝어주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든. 맞아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되게 잘 담아내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한 번은 무조건 읽어봐야 된다라고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책 선정 자체가 워낙 좋았죠. 멋진 신세계는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뭘 포럼했더라?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죠? 그래서 결론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신세계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러니까 일단 위기의식은 요즘 나오는 리뷰들은 이 멋진 신세계가 진짜 신세계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지 않아? 라는 리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만족시켜주니까. 갈등도 없고 다 그 평이하게 흘러가니까. 고만고만하게 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행복의 조건들은 다 만족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그런 세계를 우리가 멋진 신세계가 부를 수 있는가?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우리한테 갈등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한테 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환란과 그게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이 부족함, 연약함,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결론이 났었죠. 그래서 그게 철로역정으로 이어지죠. 이게 그 전에 포럼했던 이제 그 뭐였지? 그 그리고 신은 네 그거랑도 그게 연결되면서, 네,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철로 역전까지 쫙 이어지죠. 소설 시리즈로 쫙쫙쫙 연결되죠.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의 뭐 우리의 육신적인 걸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죠. 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잘 먹고 잘 살고 인기 많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 참 그 얘기가 계속 시리즈로 쫙 이어졌던 것 같아요. 철로 역전 때까지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리고 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한 얘기가 그 시즌을 장식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도토리의 중반부를 장식했던 귀한 작품들이죠. 얘네가 12강의 마지막인 거죠? 네, 12강의 마지막이에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K님의 선택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철로 역전으로. 오, 철로 역정이요. 네. 철로 역정이 진출했습니다. 철로 역정이 멋진 신세계를 누르고 진출했습니다. 빠밤. 냄청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냄청자들도 철로 역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스타 결과에서 철로 역정이 엄청 치열했어요. 이것도. 이것도 그 9명이 참여했는데 단 한 표 차이로 5-4로 철로 역정이 승리했습니다. 철로 역정이 올라갔습니다. 일단 책 선정 자체가 워낙 그 냄청자들의 인상에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만 졌을 뿐 철로역정이 포럼에서 승리해서 진출을 했습니다. 와, 자 12강에 진출한 작품이 나왔는데요. 레버리지 빅픽처, 그리고 신은,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선물, 그리고 역사, 철로역정 이렇게 여섯 작품이 올라갔습니다. K님의 제안대로 이 여섯 작품을 이제 올리고 네. 그리고 패자부활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자부활전은 이렇게 할게요. 세 작품씩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한 작품씩 올리는 걸로. 여섯 작품에 두 개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섯 작품에 두 개니까 세 작품에 한 작품씩 올리면은 두 작품이 올라가겠죠? 괜찮아요? 아니면 K님이 올리고 싶은 두 작품이 이미 있나요? 이 그거는 또 이제 그걸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배치돼 있냐. 그래서 그 K님이 이거 하는 사이에 저는 여기서 또 돌리고 있었어요. 아~ 돌려가지고 랜덤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미 대전표를 짰습니다. 이 방식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만약에 세 작품 있는데 아무것도 안 올리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음에 그거에서 두 작품을 올릴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K님이 올리고 싶은 두 작품을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아무튼 아무튼 자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후보 에이트 물리학자들 에? 물리학자들 올라갔지. 에이트 역사 멋진 신세계. 에이트 역사 멋진 신세계.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세 작품은 결국 여섯 개를 다 들어보고 싶구나. 네. 상처받지 않는 영혼 그리고 기획자의 노트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 자, 좀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그 귀시가 개발세발이라서 자 제가 잘 써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의 작품은 에이트 그리고 역사 그리고 멋진 신세계 패자부활전 첫 번째 라인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업은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 그리고 기획자의 노트 그리고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 아날로그식. 네, 아날로그식으로 지금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새로 생긴 대전 방식이라서. 그래서 패자부활전 라운드 1과 라운드 2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아. 네. 정말 이거 근데 약간 그거 아니에요? 램님이 하신 거랑 제 거랑 그렇게 나눠줬어요? 네. 진짜 그렇네?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나눠줬네? 우와. 우와, 진짜 그렇네. 아무튼 뭐 컴퓨터가 이렇게 했어요. 컴퓨터 좀 이상해요. 아니 컴퓨터 약간 의심스러워요. 아니 뭐 그 능금사에서 만든 네, 좋은 컴퓨터예요. 자, 컴퓨터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램디 라운드랑 K님 라운드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자. 죄송하지만 K님 라운드에서 한번 두 개를 올릴 건가요? 네. 랜디가 가져온 책들은 여기서 그냥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건질 게 없나요? 이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기 K님 이봐 이봐요. 제 거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아 그렇죠. K님 거에서 한번 두 개를 올리겠다. 네, 삘이 그렇게밖에 안 오는데요? 뭐 규칙은 규칙이니까 K님의 의견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억울하시면은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가고 나서 한번 혼자 해보세요. 혼자서 무슨 재미로 해? 아니 자신만의 1등이 있을 수도 있죠. 저만의 1등이 있긴 있어요. 그건 예, 나중에. 예. 저만의 1등이 있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스겜 하시죠. 네. 그러면은 그 스겜으로 K님의 선택 네. 두 작품. 저는 기획자의 노트와 상처받지 않는 영혼. 기획자의 노트와 상처받지 않는 영혼. 왜냐면 두 개가 너무 세요. 오, 이게 센 이유가 뭐예요? 가장 처음에 떨어졌던 애들이네요. 아무래도 그 포럼의 내용 아닐까요? 떨어지기는 아까운. 그렇죠. 케이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떨어지기는 아까운 포럼의 내용.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게 포럼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좀 떨어뜨리기 너무 아까운 두 작품이었어가지고 사실 케이님 생각에 깊이 존중을 합니다. 네. 존중을 합니다. 끝나고 막 머리채 뜯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둘 다 한 포럼이라서 이러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케이님 나중에 봐요. 네. 자 그러면은 8강전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8강전 첫 번째 대진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대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자 8강전쯤 되니까 이제 다 강합니다. 더 힘든데요? 네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왔는데 또 바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 얘네들은 애초에 8강에 그냥 진출한 작품들이라서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둘 다 너무 강하죠. 쟁쟁한데. 하지만 결정을 해야지 스캠이 된다는 거. 한번 좀 잠깐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우리 포럼했다는 그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았다는 이 우리 도토리의 중반부 그 진정한 우리의 그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를 논의하게 만들었던 그 첫 시작이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죠. 아, 저 책을 약간 헷갈렸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났어요. 네네네. 저는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를 올리겠습니다. 무려 류광수 목사님의 작품을 꺾고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가 네 이게 냄청자분들 인스타 투표에서는 진작에 떨어졌던 작품인데 K님의 선택에서는 네.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K님의 선택이니까 이거는 네 이 작품이 네. 네. 뭐가 더 좋았을까요? 류광수 목사님의 말씀이 좋죠. 당연히 좋죠. 좋은데 네, 맞아요. 그때 했었던 포럼과 그렇죠. 나중에 했었던 포럼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풍부하고 맞아요.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할 법한 생각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인 생각들 정말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K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가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빠밤. 이게 책이 좋은 걸 고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좋은 포럼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때 나왔던 포럼이 정말로 진짜 우리가 잘 인도받고 정말 좋은 포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책 선정은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처음 포럼했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포럼도 되게 풋풋하고 좋긴 했는데 참 그 의미나 이런 거 봤을 때 K님은 여기에 더 한 표를 줬다. 네. 그 다음 레버리지 대 기획자의 노트. 기획자의 노트는 패자부활전에서 기껏 올라왔는데 강자를 만났어요. 불쌍하네요. 네, 과연 K님은 이 두 작품 중에서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선택하실 건가요? 과연 모두가 뭔가 레버리지가 레버리지는 솔직히 솔직히 진짜 우승 후보 중에 우승 후보 중에 제 마음속에 우승 후보였죠. 어, 정해놓고 왔다. 거의 뭐 확실시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K님이 처음에 월드컵 나올 때 정해진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뭐가 정해진 거지? 라고. 근데 그게 사실 레버리지였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레버리지가 좋은 포럼이긴 했지만 과연 경제적인 것의 비중이 한 90%였지 않았나? 그럼 포럼의 질을 따져봤을 때 기획자인 오트도 나쁘지 않았거든.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실용적인 책이라는 의미가 있고 레버리지는 거기다가 메시지 버프를 받는 그게 있고 그래서 조회수도 제일 많이 나왔고 램청자 여러분들도 실제로 제일 많은 투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댓글도 제일 많이 달렸죠. 그 포럼의 포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었죠. 기획자인 오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해요. 하지만 K님의 애정으로 다시 살아난 그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는 좀 기획자인 오트에 아마 가장 큰 애정이 있지 않나. 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 그게 또 마음이 바뀌었다. 네. 그러면은 기획자인 오트가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와서 무려 4강까지 진출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나요? 아 근데 그게 진짜 어렵네요. 네, 원래 생각했던 우승 후보인 레버리지와 그리고 새롭게 치고 올라온 기획자인 오트 그때 했던 포럼들을 잘 기억하면서 네, 한번 케이님이 마음을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뭐 기획자인 오트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라서 너무 생생한 기억이 나요 아직까지. 그 정말로 여기서 복음적인 포럼이 나올 거로 기대하지 않았다가 그러다가 랩런트들이 실제로 헌신할 때 그리고 실제로 전도 계획을 세울 때 쓸만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럼할 수 있었고 레버리지는 진짜 그 일단 이 책이 왜 메시지에 나왔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던 데다가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의식을 지배했죠. 이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정말 그 후로 한 석 달 넘게 뭐만 하면 내버리지죠. 과연 두 작품 중에서 K님 결정했습니다. 이거 진짜 기대가 되네요. K님의 선택은? 저는 반전으로 기획자의 노트. 기획자의 노트. 와우. 자 도토리 오리지널 작품들이 쭉쭉쭉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자의 노트도 치면은 저희 포럼이 꽤 위에 올라가요. 아무래도 우린 도토리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나 내 인생 최고의 선물에 둘 다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했어 포럼을 그래서 이 책을 막 이해하거나 이런 것을 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좀 포럼을 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또 포럼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그거에 꽂혀버렸어. 맞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포럼 자체로는 기획자의 노트 포럼의 질이 더 높았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래도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활용점정을 되게 잘 찍었어요.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와서 4강전까지 그것도 우승 후보였던 레버리지를 꺾고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야, 이 케이님의 선택을 알 수가 없네요. 점점 냄청자들이 생각한 거는 딴 판으로 가고 있는 케이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케이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 네. 아, 뻔하면 재미가 없지. 자, 그 다음 대전 상처받지 않는 영혼대 철로 역정.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패자부활전에서 건짐을 당했는데 철로 역정을 만났어요. 이 또한 엄청난 우승 후보들이죠. 상처받지 않는 영혼.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진짜 우리가 정말 포럼하다가 거의 다 끌려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네.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책이 정말 몇 개 안 남았네요. 이게 그 지금 아직 몰라요. 네.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아니 동정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근데 철로역정은 이제 멋진 신세계를 꺾고 올라왔고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처음에 대진이 레버리지라서 떨어졌다가 건짐을 받았죠. 과연 K님의 이 포럼은 저는 혈흠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철로 역정으로 가겠습니다. 어, 결정을 벌써 했어요? 네. 설마 램디가 가져온 책이 아니, 불쌍해가지고. 아니요 전혀. 철로 역정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철로 역정은 아무래도 다 좋지만은 그래도 포럼의 내용이 더 좋은 것은 철로 역정이지 않았나. 오. 책도 좋았고. 네네.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볼 법한 그런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그런 좀 정신적인 거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 포럼을 했지만은 네. 포럼이 천로역정에 비교해서 네. 완전 빡센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비교를 굳이 하자면, 비교하자면은 둘 다 임팩트는 있었지만은 천로역정이 좀 더 셌던 것 같다. 이거는 너무 셌다. 천로역정은 너무 셌다. 저도 포럼 들으면서 아 진짜 신선한 책이다. 오, 왜 그래요? 많이 팔렸는지 알겠다. 알겠다.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포럼을 비교해봤을 때 천로역정을 네. 택하시게 된 거죠. 네. 어, 드디어 램디의 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와, 자 천로역정이 결국에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기껏 다시 올라왔는데 강자를 만나서 미안 상처받겠습니다. 자 천로역정이 4강 전에 진출했습니다. 빠밤. 자 8강 전 마지막 대진 빅픽처 대 물리학자들. 이거 좀 이거 강하죠. 아 8강 전 최강의 대진이 아닐까 싶은데. 빅픽처와 물리학자들 둘이 너무 비슷해서. 아 맞아요. 그 그러니까 배경, 둘이 담고 있는 그 색깔이 너무 비슷하죠. 배경도 비슷하고. 컴퓨터가 뭐 이도 컴퓨터가 의심스러운데? 참 의심스러운데 이거. 물리학자들. 빅픽처랑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포럼에서 나왔던 그 주제의식은 비슷하죠. 왜냐하면 작가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향과 영적인 배경이 그대로 이 책의 내용에. 이 책의 등장인물에 묻어나와서 그래서 그게 정말 읽는 독자들한테까지도 진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파급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발하게 포럼을 했었죠. 네. 아무래도 저는 빅픽처 쪽으로 마음이 가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이제 빅픽처를 듣고 나서 물리학자들을 들으면 네. 그 빅픽처가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 커요. 오. 빅픽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게 더 빅픽처였다. 그리고 또 그 포럼 클립으로 나왔던 그 포럼과 아 그렇죠. 그게 있죠. 그리고 빅픽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냐 물리학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았나.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따지면 빅픽처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오, 빅픽처가 다 길을 닦아놨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그 뒤에 이제 있던 거다. 그러니까 빅픽처가 박지성이고 물리학자들이 손흥민인 거죠. 이제 소설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진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진짜 그 기초와 기본.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포럼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그 K님의 그 포럼 더 포럼 그게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사실 빅픽처 되게 강력한 네, 상대이긴 합니다. 그럼 빅픽처로 결정하실 건가요? 네. 네. 빅픽처가 물리학자들을 제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빠밤. 자 대망의 4강전. 아 이제 강자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한테 좀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어 뭐 뭐라도 넣을까요? 조금 연락 주세요. 조금 초반은 좀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로 넣어드릴게요. 초반은 무료로 넣어드릴게요. 안돼 받아야 돼. 소정의. 저희는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이에요. 조금 싼 값으로도. 우리 너무 저렴하게 가지 맙시다. 저희 이벤트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수익을 추구하는 방송이에요. 저희 싸게 안 갑니다. 많은 문의를 부탁드릴게요. 싸게 안 가봤자 우리가 얼마나 뭐 비싸게 부르면 얼마나 비싸게 부르겠어요. 아무튼 약간 6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중간에 막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편집을 좀 해보세요. 마지막 결승.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 제가 한번 중간에 뭐 음악이라도 넣든지 한번 좀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중간에 편집점을 잡아야 돼 우리가 한번. 그러면은 4강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편집점을 한번 잡을까요? 아니죠, 결승에 해야죠. 아, 결승에 들어. 결승에. 아, 오케이. 근데 오케이. 슈퍼스타 K 같은 거 안 보셨나요? 슈퍼스타 K는 계속 끊어. 결승 전에만 끊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60초야. 마지막 화는 진짜 미쳐요. 장난. 그러니까 마지막 화쯤 되면 저도 궁금해서 보거든요. 그걸 안 보더라도. 근데 진짜 그걸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60초 지나면은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거 다시 나와요. 계속 이렇게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고. 와 진짜. 서가지고 몇 시간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저도 싫어요. 네, 한번 오늘 그 편집으로 가볼까요? 결승전 전에 끊은 다음에 앞에서부터 결과를 다시 읊어주는 거야. 아, 그러다가 이제 양청자를 잃을 수 있는. 그렇죠. 구독자를 잃죠. 그래서 악마의 편집을 하지 않고 저희는 성령인도 받는 편집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4강전 하기 전에 약간 텀을 잡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4강 전에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강전 진짜 강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첫 번째 대진 케이님, 정말 케이님이 가져온 책들이자 정말 이 책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싶은 책들의 대결.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한스 라트가 지은 책. 네. 한스 라트의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죠. 그리고 기획자의 노트. 지난주에 방송됐던 아주 따끈따끈한 포럼이 있었던 작품. 이거는 정말 뭐 도토리의 중반부를 열었던 작품 대 도토리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작품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이거 참 어렵네요. 진짜 어렵죠. 그리고 막 그 냉청자들의 예상을 깨고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작품들이죠. 과연 정말로 좀 고민이 되는 선택일 것 같아요. 케이님이 애정으로 올린 작품들이기 때문에 네. 둘 다 메시지 버프를 받는 작품들을 꺾고 올라온 도토리 오리지널 포럼이라는 또 강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시간이 필요한가요? 그럼 여기서 60초 뒤에 아니 지금 냉청자들한테 60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60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얘기를 좀 하면서 이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썰을 다시 풀어볼게요. 네. 계속 나오지만은 그리고 씨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그러니까 네. 이걸 할 때가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K님이 이때 소설을 처음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빅픽처를 하고 나서 그 전에는 K님이 소설을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빅픽처 포럼을 하고 나서 작가의 이것과 이런 걸로 포럼을 할 수가 있네.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포럼 그 책 그러니까 소설을 들고 오기로 처음으로 결정을 하고 들고 오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실제로 거기는 대사를 좀 인용해서 그러니까 역사에서 배웠던 그 인용. 헤로도토스한테 배운 그 인용을 실제로 하면서 이 포럼을 풀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담고 있는 그 의식들 그걸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작가 한스 라트가 이야기하는 신의 관점은 무엇인가 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 사람은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등장인물들 이름들도 다 성경 인물들.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과 직간접적으로 그냥 관련될 수밖에 없는 그 이름들을 들고 왔죠. 그래서 왜 사람은 신을 또 떠나는가? 신을 우습게 보는가? 이런 것까지도 되게 좀 근데 글을 너무 유쾌하게 잘 써가지고 또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죠. 근데 이제 포럼을 하면서 거기에 숨은 의미들을 찾아내고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고요. 네. 기획자의 노트는 뭐 K님이 누차 얘기하듯이 그 안에서 이 작품은 이 포럼은요 K님이 가장 썰을 많이 잘 풀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K님의 내공이 끝에 달했을 때 그 방송에서 유일하게 이제 램리님이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소리를 안 했던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은 K님이 충분히 얘기하고 제가 듣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날 방송 준비할 때 엄청 고생했잖아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인데 너무 고생했다가 아, 오늘 방송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K님이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힘이 나가지고 저도 힘을 많이 얻었던 그 포럼이 있었죠. 중간에 막 그 OLED OLED 얘기 나왔었고 OLED랑 LCD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 얘기도 나왔었고 그걸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 실질적인 예시도 나오고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한 작품이었다. 우수한 포럼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램디가 썰을 풀면서 시간을 벌었는데 약간 영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영업을 했어요. 두 작품 모두 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했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K님 냄청자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K님의 선택. 과연 K님은 예상을 뚫고 올라온 이 두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을 결승에 올릴 것인지. K님의 선택은? 저는 기획자의 노트로. 기획자의 노트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 좀 아깝긴 하지. 와,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았다. 이게 너무 아깝지만. 예. 야, 정말 반전의 반전이네요. 기획자의 노트가 맨 처음에 떨어졌거든요. 맨 처음에 떨어졌는데 무려 결승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만큼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K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포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헌신하는 랩런트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랩런트들한테 이 내용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 좀 K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하긴 했지만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아, 이 내용을 랩런트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찐텐이었죠, 진짜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랩청자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그 아무래도 랩런트이기 때문에 네. 그 랩런트들이 정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공감할 수 있는 화이지 않을까. 이 결과 때문에 기획자의 노트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체 이건 무슨 포럼이야? 하지 않을까?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그런 화이지 않을까 생각이죠. 그래서 참 기획자의 노트 참 그때 저도 이 포럼 내용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참 강자 중에 강자이긴 합니다. 참 처음에 그 탈락을 했지만은 패자부활전으로 올라와서 지금 결승까지 진출한 기획자의 노트. 네. 네. 과연 이 기획자의 노트를 결승에서 상대할 나머지 한 작품은 무엇일지. 4강전 두 번째 대진은 둘 다 램디가 가져온 책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전통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제 책과 램디님 책이 마지막에 붙네요. 결국은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자, 램디의 책이 그 패자부활전에서는 굴욕을 당했는데 과연 결승전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지, 과연 K님의 이 기획자의 노트를 상대할 책은 무엇인지. 근데 이게 램디랑 K의 대결이 아니에요. 포럼 대 포럼의 대결입니다. 자, 철로역정 대 빅픽처의 대결입니다. 이거는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약간. 오, K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되게 궁금하네요. 자, 철로역정과 빅픽처 둘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죠. 네. 철로역정은 일단 실제로 대놓고 복음책이고 네. 대놓고 언약의 여정에 관한 책이었기 때문에 사실 포럼의 내용도 사실 거길로 그걸로 많이 치중이 되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적용되는 그런 복음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너무 강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빅픽처는 그러니까 책 내용 자체는 약간 스릴러죠. 네. 네, 그러니까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스릴러물인데 그 사람의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되짚어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 작가의 영적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벤의 삶이 더글라스 케네디의 삶이 많이 투영된 것 같다 그런 걸 해석하면서 그러면서 K님의 그 포럼이 등장을 했던 그 화였죠. 그래서 둘 다 대단히 강자들인데 K님에게 더 임팩트가 남았던 포럼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K님의 선택은? 저는 빅픽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픽처! 빅픽처를 정말 그리고 계셨네요. 빅픽처가 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포럼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램 청자분들도 포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책을 가지고. 네. 그럴 때 소설을 가지고 어떻게 포럼할지를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의 포럼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포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정말 기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작가의 삶 얼마나 중요한지 그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정말 다들 포럼할 때 이제 써먹어보셨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빅픽처를 네. 철로역정도 소설인데? 그렇죠. 근데 빅픽처만큼의 임팩트를 주지 못하죠. 그렇죠. 그 빅픽처에서 나왔던 포럼은 그 소설 포럼인데 그 소설가의 그 소설가의 실제 삶과 이 빅픽처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삶을 연계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네. 그런 포럼이 나왔었죠. 철로역정은 뭐 아, 이분이 성령충만 받았었겠지라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아멘이 나왔던 뭔가 좀 깔 게 없었어요. 까긴 했죠. 제가 마지막에 약간 좀 그 깐다기보다는 약간 아쉽다 싶은 부분을 얘기하긴 맞아. 했죠. 그러니까 좀 약간 전도 선교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그거 2, 3, 7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을 얘기하긴 했는데 사실 그 외에는 깔 게 없어서 그거는 사실 그 뒤에 사실 그냥 번외편을 만들면 되는 일이고 그래서 깔 게 없어서 그래서 사실 좀 약간 좀 투닥투닥하는 느낌은 없었는데 빅픽처는 좀 버라이어티 했죠. 포럼 자체가. 그래서 빅픽처를 K님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승전에 앞서서 3, 4위전 들어가 볼게요. 네? 3, 4위전. 아, 네. 좋네요. 아쉽잖아요. 그렇죠. 둘 다 너무 아쉬운 작품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쉬는 얘기는 하자고 말했다랑 철로역정 이 두 작품을 가지고 3, 4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외로 지금 만들었어요, 제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리고 쉬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를 그거 선택을 했어요 바로 네 시원시원하게 선택을 하네요. 아무래도 좀 결승까지 갈 뻔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강자였죠. 그리고 되게 신선한 책이었고 포럼하면서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었죠. 알 수 없었던 이 포럼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었죠. 탱탱볼 같은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반전의 반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K님이. 이게 진짜로 철로역정은 약간 포럼의 흐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좋을 거라고 그냥 예상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뻔한 건 있었어요. 복음에 관련된 책을 들고 왔고 사실 복음으로 그냥 끝났어요. 중간에 반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좋아.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리고 신은 얘기나 하자고 말했다는 진짜 책 자체도 되게 약간 좀 약간 되게 약간 꼰 게 많고 네. 그거를 파헤치면서 느껴지는 중간에 소름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포럼을 듣는 입장에서는 꼭 이 포럼을 들어봤으면 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책을 읽어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철로역정을 먼저 추천할 것 같아요. 철로역정을 먼저 읽어보고 이걸 읽어보든지 해라. 그 순서가 그렇게 네, 맞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포럼을 들어봐라 라고 하면은 저 같아도 그리고 쉬는 얘기는 하자고 말했다 이거를 이 포럼은 한번 들어봐라 얘기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예, 이거 중간에 빠질 수 있어요. 진짜로 정말 헷갈려요. 저도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뭐 C.S. 루이스의 그 이제 스크루타이프의 편지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복음적인데 그러니까 복음적이라고 하는데 되게 좀 은유를 너무 많이 섞었다든지 그래서 자칫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책 자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신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 담고 있을 때 영적인 관점을 다루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아닐 경우에 빠지게 되는 함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즌2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책들도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이제 그런 그 함정에 대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함정 찾기, 지뢰 찾기를 해봤던 그 책이 바로 그리고 쉬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네. 그 책이었죠. 그래서 3위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무려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60초 60초의 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긴가요? 후에 60초?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진짜로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케이님과 함께하는 도토리 시즌 1 결산 시간, 도토리 월드컵 그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호흡 잘 맞았어. 아 진짜 너무 치열한, 정말 저도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오늘 포럼에 어디로 갈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라디오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K님이 PD님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진짜 라디오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봐요. 저희 이제 구독자도 200명이 훨씬 넘어서 진짜로 이제 질도 갖춰야 되거든요. 네. 언제까지 썸타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재미있는 라디오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저희가 빠르게 이 결승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결승전 대진이요, 12강전 대진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12강전에서 붙었던 기획자의 노트 대 빅피처가 다시 만났습니다. 에? 진짜요? 네. 12강전에서 빅피처랑 기획자의 노트가 붙었고, 그리고 빅피처가 올라갔죠, 그때는. 근데 기획자의 노트가 다시 살아나서 쟁쟁한 강자들 무려 4버리지와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바퀴벌레 같은 생존력. 이 엄청난 생존력을 가지고 우리 이성재 작가님이 지으신 이 기획자 노트가, 그러니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제치고 올라온 그리고 신은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를 제치고 이 라인에서 1등을 차지해서 지금 빅픽처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포럼 임팩트를 남겼던 이 두 작품 중에서 다시 한번 지금 K님이 그 한 시간 전과 지금과 생각이 과연 바뀌었을지, 지금도 여전히 답은 빅피처일지, 그게 참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아, 저는 패자부활전은 왜 하자고 해가지고 이건 생각 못했죠. 다시 바뀌면 진짜 웃기다. 바뀌면 이제 K님이 줄 데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월드컵에서도 뭐 간혹가다 이제 패자 부활전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서 불지옥에서 살아 돌아와서 그 우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과연 정말 생각도 못했던 12강전에서 떨어졌던 그 작품이 다시 올라와서 결승전에서 자신을 떨어뜨린 그 작품을 만나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마음은 정해져 있다. 네. 과연 K님은 12강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결승전에 오면서 이 기획자의 노트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그 새로운 생각이 생겼을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그 포럼을 나왔던 빅피처냐, 아니면은 정말 지난주에 방송했지만 그 K님이 이 방송 꼭 보세요 라고 냄청자들한테 하소연을 했던 모든 랩런트들이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찐 테너로 얘기했던 기획자의 노트냐. 어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둘 다 되게 있어 보인다. 그죠? K님의 대망의 결승전 도토리 월드컵 시즌 1 결산 K님의 선택은? 저는 아니 재밌다 왜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하는지 알 것 같아. 나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이걸 인터넷에서 왜 하지 했는데 왜 시간 끄는지 알 것 같아. 어 그러니까요 이거 아 재밌. 저는 아 입 아파 빨리 얘기해. 두구두구두구두구 입 아파요. 빅픽처로 빅픽처 빰빠밤 빰빠밤 아 삑사리가 나왔네요. 빅픽처가 네. 12강전이 이어서 결승전에서도 또다시 기획자의 노트를 누르고 네. 우리 K님이 선정한 도토리 시즌1 네. 최고의 포럼으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박수를 한번 치고 박수! 오, 빅픽처가 올라갔어요. 마지막까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획자의 노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한 중반 그 후까지 조금 이제 그냥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팡 터트렸어요. 그렇죠. 빅픽처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찬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임팩트를 주는. 그렇죠. 독서 포럼의 기본에 가장 충실하면서 네. 좀 통통 튀는 맛이 있었죠.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복음도 잘 잡으면서 물론 처음이라서 조금 초반부라서 네. 좀 어색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치고는 좀 유익하고 좀 복음적으로 잘 인도받은 포럼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리고 그때가 K님이 처음으로 질문자 역할로 했던 때라서 그래서 K님이 되게 즐기면서 했던 그런 긴장함 없이 네. 즐기면서 그렇게 포럼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네. 오. 그렇기 때문에 빅픽처를 영광의 1등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선정을 하겠습니다. 빅픽처 더글라스 케네디 축하합니다.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축하를 드립니다. 물론 이 책이 1등을 한 게 아니라 포럼이 1등을 네. 했다는 거 그때 포럼이 1등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뭐 왜 뭐 레버리진 왜 떨어뜨렸냐 왜 류광수 목사님 작품 왜 떨어뜨렸냐 그거는 포럼 그 우리가 나눴던 포럼 그 포럼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그쵸? 책을 절대 네. 절하는 네. 게 아닙니다. 책은 저희가 이거 맞아요. 책은 12권 다 추천드려요. 네. 12권 다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들이에요. 다 꼭 추천드리고요. 근데 포럼은 포럼도 다 추천드려요. 다 추천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포럼은 빅픽처였다. 꼭 봐라. 두 번 봐라. 빅픽처를 그 우측 상단에 오늘 마지막에 한번 띄워주시고 당연히 띄우죠. 세레모니를 그리고 그 포럼 클립과 함께 네, 빅픽처를 위에다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추천 동영상에 오늘은 빅픽처를 아. 네, 딱 두도록 하죠. 네. 네. 그 우승자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K님 이 결과를 예상하고 왔어요? 아니요. 아니죠. 저는 그냥 아 그냥 레버리지리 하고 왔는데 곱씹어 보니까 달라지죠. 레버리지는 나에게 그저 경제적인 큰 임팩트를 줬을 뿐이야. 나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그렇죠. 그 책이 영향을 준 거지. 이제 포럼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좀 얘기가 달라지죠. 네. 어, 빅픽처. 기준을 포럼으로 잡으니까 이제 기획자의 노트도 2등까지 올라가겠고. 그러니까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1, 2, 3등 모두 다 전혀 생각을 못한 결과였어요. 아마 램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결과는 생각 못하지 않았을까. 뭐야 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K님의 그냥 결정이에요. 이거는 이건 결정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포럼을 쭉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등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결과 마음에 안 들어 나만의 1등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고 포럼을 그 이유를 포럼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걸 고집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어떻게 됐죠? 제가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요.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아니 뭘까? 그러니까 일단 우승자 자체가 전혀 생각 외에요. 여기서는. 근데 이거는 좀 표가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렇죠. 15표라서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승자가 4표밖에 못 받았어요. 4표, 2표, 1표, 0표를 받은. 그렇게만 돼 있어요. 아, 궁금한데. 자, 근데 이게 표가 나눠서 되게 좀 생각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표가 나왔는데, 근데 내 표를 받았다는 거는 상당한 표를 받은 거죠, 그 중에서. 근데 우승자가 일단은 빅픽처는 아닙니다. 네. 네. 빅픽처도 아니고 레버리지도 아니에요. 어,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K님이 예상하는 1위는 어떤 작품이에요, 그러면? 약간 에이트나. 네.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쪽이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약간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 버프. 네. 우리 램청자들은 메시지 충실하셔서 그럴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한 표도 못 받은 작품부터. 아, 그럼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해. 근데 이게 참여, 그 12개 보기 중에서 15표가 나왔기 때문에 못 받은 것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2개 중에 한 표로 받은 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공동 4위에 해당하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 오늘 상처를 여러 번 맞는 상처받지 않는 영혼, 헤로도토스의 역사. 네.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 아무도 인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철로역정이 한 표도 못 받았어요. 아... 이건 되게 뜻밖이에요. 여기서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기획자의 노트도 한 표를 못 받았어요. 우린 여기서는 2위를 했지만 아무래도 방송 시점이 너무 최근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표를 받은 작품. 한 표를 받은 작품이요. 에이트예요. 네. 에이트가 한 표밖에 못 받았어요. 자, 그리고 두 표를 받은 작품들. 빅픽처가 두 표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시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할 때도 두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물리학자들도 두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두 표를 받았어요. 어? 뭐지? 그러면은 남은 작품이 뭐가 남죠? 멋진 신세계? 멋진 신세계랑 레버리지가 남아요. 야, 멋진 신세계가 1등이에요? 냄청자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으신 1위는 멋진 신세계였습니다. 와우. 되게 의외다. 진짜 의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결과에. 냄청자,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찾아와서 투표를 해주신 분들의 선택은 멋진 신세계였어요. 뭔가 인스타는 손을 잘못 누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이거는 진짜로 찐청자들이죠. 그러니까 진짜 의외인가? 네, 찐 냄청자들이죠. 그러니까 했는데 이분들은 멋진 신세계를 최고의 포럼으로 뽑았어요. 저도 이 결과에 상당히 놀랐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뽑은 1위도 사실은 멋진 신세계였어요.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작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여기에 한 표도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단코 단 한 표도 넣지 않았습니다. 한 표도 넣지 않았고. 근데 웃긴 건 K님의 선택에서도 인스타 선택에서도 멋진 신세계는 초반에 떨어졌다는 거. 아... 한 표도 얻지 못한 철로역정한테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결론은. 저는 한 표를 행사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그때와 저의 생각은 달라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때는 레버리지였어요. 레버리지를 택했구나. 그러니까 두 표 중에 한 표가 K님 표였군요. 그 저는 한 표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지켜보긴 했는데 표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어? 하고 되게 놀라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최고 작품으로 뽑긴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 못했거든요. 왜냐면 레버리지,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에이트 같은 메시지 버프를 받는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철로역정도 많이 언급되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좀 유리한 걸 가지고 시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램청자분들이 되게 의외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투표를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진 분들은 진짜로 좀 포럼을 들어보고 이거 좋았어 라고 이렇게 찍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멋진 신세계였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고시는 얘기나 좀 하자고 말했다. 이것도 표를 받았고 빅픽처도 표를 받았고 물리학자들도 표를 받았죠. 그래서 램청자들의 선택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은 저는 램청자들의 마음을 모른다. 가 됐네요.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몰랐다. 인스타와 유튜브의 감성 차이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스타는 양자 대결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상 또 철로역전하고 또 비교해 보니까 아, 원픽은 또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원픽은 또 다르고 그 프로듀스 101을 보면 네. 그 처음에 막 12개 뽑을 때랑 마지막에 원픽 뽑을 때랑 맞아요.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매니아가 많은 층이거든요. 아 매니아가 많은 층. 그래서 인스타에서 계속 이렇게 이걸 하는 분들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투표 사이트로 들어가서 찍어서 표를 행사하신 분들의 여론은 달랐다. 많이 달랐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달랐다. 그리고 K님의 선택은 더더욱 달랐다. 그래서 K님 생각하는 거, 낸디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을 마음껏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포럼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상을 못했어 전혀. 그 이유도 적게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밑에 그러니까 뭐 랩런트 그 보이스에 의견 남겨주세요 그랬더니만 이제 하나의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그 항상 좋은 포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셔서 저희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포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고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그 진짜 밑에다가 약간 의견이라도 달게 할 걸 했는데 그럼 투표 안 할까 봐. 아.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했는데 다음에는 같이 포럼을 하는 거. 그러니까요. 다음엔 냉청자분들하고 좀 같이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전화 포럼이라든지. 뭔가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네. 이 책은 그렇게 포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리와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 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되고 뭐 직접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따지셔도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의견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도토리 시즌1에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군요. 네. 여기서 좀 잔잔한 음악을 깔아야 될까요? 약간 이루마 노래 같은. 그렇죠. 그런 음악을 깔아야 될까요? 자, K님의 이제 도토리 램청자들한테 드리는 마지막 인사를 듣고 네. 도토리 시즌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네, 정말 오늘도 끝까지 항상 드릴 말씀이지만 이렇게 끝 마지막 화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램청자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끝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 읽고 포럼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은 이제 램청자님들도 저희가 그때 포럼 8에서 포럼했던 그런 공감을 많이 이제 받아가시고 그런 영적인 힘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다른 컨텐츠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 응원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님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정말 고민 상담으로 시작한 포럼이 월드컵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램청자 여러분들한테 특히 또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